다른 약국을 뚫고 타는 아가씨 그것만 사시오. 그리운 영혼 갖고 꽃잎처럼 다정스런 그 사람이면 사람 기다리며 꽃 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시며 그리운 영혼 안고 당신께서 사가시는 첫사랑이면 오늘